김정일 용도자 회고 공고위원회가 5일 브라자빌에서 결성됐습니다.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고 다섯 돌세 점에서 그의 송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출판 보도물들의 속에 선전하며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